cook it like cook, quack, cook, quack, cook. Well, like green, like swag. Bio, what's the man? Nam cook up, cook it like cook, quack, cook, quack, cook. Weather feeling hot or cold? Straight kids going fast or slow? Nam cook up, cook your life. Cook, quack, cook, quack, cook. Well, like green, like swag. Bio, what's the man? Nam cook up, cook your life. Cook, quack, cook, quack, cook. Then white or black man. 확실하게 살아났대까 그립던 건 입대 앞에서 테러들까 겁나는 건 아니야 그냥 그게 순차적인 내 차인 거야 그냥 내가 뭐든 지연매한 게 싫어 그래서 중간만 가란 말이 제일 싫어 적당히 할 거면 시작도 안 했어 중간만 갈 거면 시작이 반했어 적당히 했더만은 각났대 중간만 가라면 난 다 왔지 좋아질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고화질 잘 보이지 잘 보이지 뭐 아니면 도겠지 보여도 나고 하지 아빠보다는 엄마 엄마보다는 아빠 버릴 수 없잖아 마 둘 다 좋아해요 겨울에 입는 반팔 여름에 전기장판 굳이 꼭 그래야 함 적당히 욕해요 XOXO 밖에 몰라 AAOXOXO 요구 AA Weather feeling hot or cold Strike is going fast or slow 남극과 북극의 life 극과 극과 극 Gotta go up or down 중간은 없어 노력해 노력해 노력해 밑으로 가기 싫어 Ooh, ooh, ooh 찌끼띠 뚜끼띠 팍 Straight kids on the block Body got it, oh my gosh Plus and minus 골라봐 연습하면서 힘 조절해 아직 가슴을 착해지 해봐도 해봐도 원하는 대로 원돼 극과 극 반대 둘 다 소화해 극과 극 반대 모든 이겨내 Weather feeling hot or cold Straight kids going fast or slow 난 극과 북극의 life 극과 극과 극 Well like green like swag Bio what's the man 남극과 북극의 life 극과 극과 극 OXOXO 밖에 몰라 AAOXOXO 요구 OAA Weather feeling hot or cold Straight kids going fast or slow 남극과 북극의 life 쉽지 않네.